숨을 꼭 참고 그대를 바라보네요. 세상이 꼭 멈춘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나를 못 또 뒤돌아서 울어버리는 내 슬픈 꿈.